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면요, 예루살렘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 배척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잘 이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 상황은 그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국가적인 기대를, 국가적인 소원을 충족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었던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고 그 실망이 큰 만큼 그 예수님을 외면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배척하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당도했을 이 당시는 유월절 명절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였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로부터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지금 그 현실에 그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의 날을 기대했던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온 메시아가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또한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아 보입니다. 자기에게 현실적인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로또처럼 언젠가 한번 대박 날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기대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과 내 생명에 정말 필요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생각도 동일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교회를 대적하게 되죠. 교회는 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뭐 사랑이 없다.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성도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나쁘냐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하다 하면서 외면하고 욕까지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일부러 잘못을 조장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의 잘잘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기준을 그 들이대고 교회를 생각하면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교회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교회,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도 교회 지체들에게 실망하는 것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와 바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열렬한 그 환영은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그 욕망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게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들의 이러한 고백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지금 이들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말씀으로 그것을 지금 듣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이 장사하는 자기 사업장에다가 말씀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은 전혀 사업장을 축복해주거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이 전혀 의도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기대를 투영해서 그것을 마치 어떤 잠언처럼 명언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사용하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 즉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서 호령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자신들의 그런 나라를 소망을 담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과 찬양과 환영을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해 주십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조차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그 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죄,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조차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였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도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유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BC 165년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 4세를 대항해서 정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따디아라는 그 사람의 가문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약 100년간 이 로마 제국에 이제 정복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구성했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는 비록 1948년도까지 나라가 있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은 어떤 나라의 그 압제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들도 아무리 그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에서는요 어떻게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노력해서 또 사람이 노력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을 수 있어도 하늘의 영광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는요, 하늘의 영광을요, 그리고 참 생명을요, 조금도 맛볼 수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들에 핀 꽃 하나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소원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사실 우리가 더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내가 평범하다고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유익과 행복을 챙겨보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게도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를 찾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나라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